우리 지난주일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내세의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세를 살고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내세를 믿고 내세를 바라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큰 전제를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세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귀중하고 가장 쓸모있는 돈이 내세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은 그 물질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는 그런 유무상통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세지향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돈을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내 재산을 뭐 교회나 혹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회에 다 내어놓아야 되는가? 우리는 내세를 꿈꾸니까 이 땅에 돈은 쓸모없는 돈인가? 물질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물질이란 무엇인가? 오늘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이지만 설교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먼저 나쁜 돈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번째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 더 이제 강하게 나갑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부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그 다음에는 더 강하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소유를 모두 버리지 아니하면, 내 소유를 모두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많은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없을까? 어떤 자의적인 해석을 막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단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거의 불가능이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성경의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둘 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볼 때에 이 돈이 그냥 나쁜 돈 정도가 아니라 돈이 왼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떨 때 돈이 왼수입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서 지금 휴국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을 때에, 뭐 의료보험제도가 잘 돼 있는 캐나다나 그런 데는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곳만 하더라도 우리 한인들이 건너가서 그 높은 의료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서 정말 작은 병인데 그 병을 키워가지고 결국 큰 병으로 혹은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정말 돈이 있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금방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이었는데 그 돈 몇 푼이 없어가지고 내 자녀가 죽어가는 그것을 내 눈으로 볼 때에 이 돈이 왼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좋은 사교육을 받고 이러는데 우리 자녀는 정말 사교육 하나 못 시키고 돈이 없어서 대학까지 공부시키지 못할 그런 형편이 될 때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본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친구들은 부모 잘 만나서 참 공부도 못하는데 대학을 잘만 들어가는데 나는 공부도 잘하고 쟤들보다 시험도 잘 치고 성적도 좋은데 그놈의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을 못 들어가고 자존심 상하고 그 친구들 앞에서 내가 피해 다녀야 되고 이런 돈이 왼수인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비참한 것은 돈이 없어서 굶어 죽어갈 때에 정말 콩 한 조각, 정말 빵 한 조각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못 먹고 죽어갈 때에 그건 얼마나 비참합니까? 돈이 왼수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저도 이 밴쿠버 땅에 왔을 때에 참 가슴 찢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못 먹고 내가 안 입는 것은 괜찮은데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한인교회 갔더니만 이 녀석들이 그 예배 마치고 나오는 간식에 너무 집착을 하고 집에 가면 못 먹으니까 그 간식을 몇 개씩 막 확보하고 막 먹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짠하며 이 돈이 웬수다. 정말 내가 목사 때려치우고 정말 돈 한번 벌어볼까? 나도 돈 벌면 잘 벌 수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무능해서 돈 못 버는 것 같은데 내가 돈 벌면 잘 벌 수 있을 거야. 라스베가스 가도 나는 좀 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정말 자녀들이 정말 못 먹고 그렇게 다른 친구들 먹는 것을 멀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때에 얼마나 우리 가슴이 아픕니까? 내 자녀들에게는 이런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악착같이 그 원수인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이 나쁜 돈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심을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돈이 왼수라는 거죠. 성경이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쁜 돈을 또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돈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돈은 복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욥에게도 그 고난을 잘 극복하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욥에게 물질의 복을 갑질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좋은 돈으로서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게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이 나에게 합하였도다 하여서 지혜도 주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세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최고의 부자가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는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총으로 구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이 부는 나쁜 돈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동방박사가 가장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 물질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쳤습니다. 이것은 좋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좋은 돈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회개한 후에 잘못해서 번 돈을 갚아주고 토색한 것들을 나눠주고 하였습니다. 또 한 여인은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이런 귀한 일의 향유를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물질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돈이고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차라리 돈이 전적으로 나쁘기만 하며 차라리 돈이 전적으로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면 우리는 훨씬 돈에 대해서 다루기가 쉬워질 겁니다. 아예 돈을 멀리하거나 돈을 쳐다도 안 보면 되는데 성경에서 나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좋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돈은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유전무죄라고 죄를 좀 짓고도 돈 있는 사람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칙칙한 감방에서 몇 년을 썩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은 돈 내고 보석으로 풀려나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 돈은 좋은 역할을 합니다. 또 여러분 큰 돈이 아니더라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작은 돈으로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밴쿠버 땅에 와서 느끼는 제일 큰 행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뭐 영적으로 이런 거 떠나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 뭐 이거는 당연히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작은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제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맥도날드에 가서 그 맥도날드 프렌치 후라이와 햄버거를 먹으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을 때에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햄버거와 프렌치 후라이 사주고 나서 자녀들이 그 좋아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을 때에 정말 내가 참 이 가족이 참 든든하고 참 행복한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돈은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작은 돈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좋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돈의 어떤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적인 면에서 찾아볼 때에 돈은 우리의 믿음을 정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쌓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 물질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내 장고에 돈이 전혀 없을지라도 내 은행의 밸런스가 제로가 될지라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발휘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91년도부터 중국 단기 선교 다닐 때부터 체험하였습니다. 그때 중국 단기 선교를 가려면 10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방학 때 갔다 오기 때문에 또 갔다 오면 등록금이 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당시 전도사의 사례가 30만 원, 25만 원 이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방학 때마다 저는 갔다 왔습니다. 친구 전도사들이 너 무슨 돈이 있냐, 아버지가 부자냐 했는데 저는 대학교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제가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번 돈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돈구멍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자. 근데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등록금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생기는 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 밴쿠버 와서도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들고 왔지만 그 오자마자 거의 다 돈을 써버렸지만 그 작은 돈을 들고 지금 7년 8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데 이렇게 선하게 좋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쁜 돈의 측면도 있고 좋은 돈의 측면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상한 돈의 측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돈이라는 것은 나쁜 측면도 있고 좋은 측면도 있구나. 그리고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돈은 좋은 것이다. 잘 쓰면 된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된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돈은 가치 중립적일까요? 단지 돈은 교환의 수단에 불과할까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고 싶을 겁니다. 왜냐? 돈을 가지고 싶으니까. 우리도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투정한 방법이 아니면 불의한 방법이 아니면 정직해서 일해서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 자체는 이게 악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가치 중립적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이를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청년에게 내가 가진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부자 청년의 그 부가 부정한 돈이었을까요? 부정직하게 번 돈이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다 행하라고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간음도 아니하고 살인도 아니하고 도둑질도 아니하고 거짓 증거도 아니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율법들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이거 다 지켰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천국에 갑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라고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정직하게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돈을 모은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는 그에게 장애가 되었고 나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 정직한 부를 좀 모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절대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한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충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어떤 한 종이 이제 잘못하여서 잘리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리면 내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하다가 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거짓 문서를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불 빌린 사람에게 만 불 빌렸다고 써주가지고 만 불만 갚으면 다 갚은 것으로 해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주인 돈으로 선을 베풀고 나면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잘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좀 그 사람들에게 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야단을 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럽니까? 참 지혜롭다. 아, 이 종이 참 지혜롭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 여러분 뭐가 지혜롭다는 것입니까? 부정직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그 돈의 가치와 사용법에 대해서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부정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를 마치고 나서 더 이해 안 되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니. 많은 주석가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돈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 없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은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불의한 거예요.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겁니다.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재물의 그 성향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벌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악을 이용해서 벌인 재물이 아니라 재물 그 자체가 불의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성향, 불의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재물을 딴 데 사용하지 말고 친구를 사는 일에 지혜를 발휘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아들들이 제 자녀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돈이 단지 교환 수단, 즉 경제적인 그런 수단 외에 비경제적인 어떤 용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 불의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깁니다. 이 사람은 뭐가 지혜롭냐 그러면 돈은 단지 교환 수단이 아니라 이것을 잘 이용하면 어떻게 경제적인 수단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가치 중립적이다. 돈은 그냥 교환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있어서는 더 빛의 자녀들보다 세상의 아들들이 현명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교환 수단뿐만 아니라 돈에는 특별한 능력, 특별한 어떤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이용을 합니다. 우리 어릴 적에 그런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누구나 어릴 적에 누군가가 눈깔 사탕이나 딱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거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대장입니다. 자, 누구 사탕 한번 빨아볼 사람 내 밑에 다 오느라 하며 그 눈깔 사탕 하나 딱 빨게 해주고 씻기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제 어릴 때는 친구 중에서 그 아버지가 그 자판에서 오징어 지포 땅콩 파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꼭 학교 올 때에 오징어를 한 마리씩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다리 하나 먹을 사람 하면서 그 오징어를 들고 유세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오징어 다리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 친구 밑으로 많이 가는 것을 보았어요. 어릴 적부터 이 세상의 아들들은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그냥 교환수단이 아니라 그 돈이 다른 어떤 중요한 용도가 있고 다른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성향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가치 중립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돈을 모으지. 만일 돈이 불의하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안 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가치 중립적이라 믿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은 그런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교환의 수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이미 돈이 다른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봅니까? 사람의 귀하고 천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저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사귀지 않죠. 좀 부자다 그러면 좀 사귀고 싶겠죠. 좀 뭔가 많이 있고 그 친구가 돈을 잘 쓰고 뭐 한턱을 잘 쏜다 그러면 그 친구하고 같이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나한테 얻어먹는 친구는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이미 돈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돈은 교환의 수단을 넘어서 이미 어떤 불의한 힘을 가지고 악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돈이 불의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은 어떠냐 그러면 만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할 때 이 재물이 어느 성경에는 만몬으로 나옵니다. 만몬은 우상입니다. 신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돈이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불의한 정도가 아니라 돈은 인격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만몬이라고 했을 때는 신입니다. 인격적인 신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돈에게는 무슨 힘이 있다는 것을, 인격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돈입니다. 가치 중립적이고 그냥 돈은 돈인 것 같은데 이 돈에는 묘한 마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내세지향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만몬에게 소유되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소유당하지 않고 어떻게 이 현실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만몬에게 지배를 당하느냐, 만몬을 숨기느냐, 아니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소유당하지 않고 돈을 소유할 것인가. 오늘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돈에 소유당하지 않고 돈을 소유하는 방법,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방법은 소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유권의 문제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돈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이상하게 또 그 돈에는 어떤 악한 불의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소유권이란 문제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은 이 천하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라고 합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만 분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만몬으로 바뀌고 돈이 불의한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우주에 가득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돈은 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돈은 불의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우주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소유권을 깨달을 때에 돈은 더 이상 불의한 돈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돈이 되지 아니하고 만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돈은 불의한 성향을 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돈은 만몬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 돈은 만몬이 되어서 우리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번천 레이크를 처음 갔을 때에 그 번천 레이크를 산책을 하는데 한 2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번천 레이크를 쭉 도는데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이제 사탕을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탕을 하나 까서 먹는데 사탕이 녹아가지고 껍질에 조금 이렇게 찐득하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버리려고 했어요. 뭐 휴지통이 그 호수까지 안 보이니까 그냥 뭐 작은 종이 하나니까 버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캐나다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한국에서 온 캐나다에 온 유학생이었고 나에게는 한국이라는 이 그게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땅도 아닌데 뭐 하면서 버리려고 딱 하다가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이게 캐나다 땅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땅을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두 시간 동안 그 찐득한 종이를 들고 그냥 산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이, 이 우주가, 이 세상이 누구 것인가 소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 질문이 달라집니다. 내 돈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바치리까? 이것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항상 고민입니다. 이 자기의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뭡니까? 항상 내가 얼마만큼 내 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가? 이게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생각하는 사람, 생각이 바뀐 사람의 고민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돈을 얼마만큼만 가지고 나를 위해 쓸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돈을 나를 위해서는 얼마만큼만 필요한가?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보관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내가 10만 달러가 있든 100만 달러가 있든 내가 필요한 돈 이상은 내가 욕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고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과연 얼마만 있으면 내가 생활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것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재물은 불의한 돈이 아닙니다. 만문이 되지 않습니다. 선한 돈, 좋은 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가? 바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 불평하면 그 돈은 악한 돈이 됩니다. 만몬의 돈이 됩니다. 불의한 돈이 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족하다 불평하면 그 돈은 악한 돈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적게 가지고 있더라도 그 적은 것을 감사하면 그 돈은 거룩한 돈이 됩니다. 선한 돈이 됩니다. 불의한 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때에 그 돈이 선한 돈으로, 만몬이 아니라 선한 돈으로, 좋은 돈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억지로 감사하라, 억지로 나는 부유하다 생각하라,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부유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풍부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높은 쪽만 비교해서 그렇지. 여러분, 미국의 환경학자 도넬라 메도스라는 사람이 이 지구의 인구가 63억인데 이 63억이 100명이라고 쳤을 때의 비율을 내가지고 발표한 그 어떤 기사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물질과 관련된 것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없다,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냉장고에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벗고 있는 분 없죠? 입을 옷이 있죠? 그리고 지금 집 없어서 그래서 주무시는 분 있습니까? 자, 냉장고에 음식이 조금이라도 있고 내가 입을 옷이 있고 내가 잠을 잘 공간이 있다면 우리는 상위 25%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인구 중에서 상위 25%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상위 25% 가지고 만족이 안 됩니까? 여러분 자가용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자가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위 7%의 아주 상위층 인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구의 63억 중에서 93%가 자가용이 없습니다.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상류층입니다. 여러분 부유합니다. 상위 7%의 부유층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 그 사람은 상위 1%의 부유층입니다. 대학 교육을 받았거나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지구의 1%의 상류층입니다. 최고의 상류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하다, 부족하다, 없다 그럴 겁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돈은 선한 돈, 좋은 돈이 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부족하다, 불평하면 그것은 악한 돈, 불의한 돈, 만몬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이건 무엇입니까? 수단을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비경제적인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어떻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원하리라. 천국을 누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6장 20절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세지향적인 사람들은 하늘에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럼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둡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하늘에 입금을 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디파짓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돈은 하늘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디파짓 해도 하늘나라에서는 이거 쓸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불의한 친구 비유에서 뭐라 그럽니까? 불의한 돈으로 그 돈이 아닌 이 영원한 것을 사는 친구를 사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경제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비경제적인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돈을 가지고 비경제적인 친구를 사귀는 그런 우정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물질을 영원한 것으로 바꿉니다. 그 영원한 것이야 하늘나라에 계속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세속적인 것을 사면 하늘나라에는 한 푼도 안 쌓입니다. 하늘나라에 남아있을 것, 하늘나라에 영혼이 있는 것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물질로서 얼마든지 이 돈은 없어지지만 이 물질로 사용해서 하늘나라에 쌓일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캐나다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지어낸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캐나다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캐나다 돈이 이 쓸모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을 사십시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캐나다가 뭐 1년 뒤에 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이 캐나다 가치가,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종이처럼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최대한 가지고 있는 캐나다 달러를 금으로 바꾸어야 되겠죠. 최대한 금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몽땅 금으로 바꾸면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쌀을 사야 되고 당장 내가 기름도 넣어야 되고 캐나다 달러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최대한 금으로 바꾸고 내가 쓸 수 있는 돈, 최소한의 돈만을 내가 캐나다 달러를 가지고 있겠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곧 캐나다 라라는 없어지고 캐나다 달러는 폭락을 하고 종이 조각이 될 건데 이 캐나다 달러를 모으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제나 변함이 없는 금덩어리를 사놔야죠. 자, 이게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 육신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없어집니다. 맞죠? 없어집니다. 그러나 저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 나라는 없어지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사용되는 물질과 돈을 저 천국에서 필요한, 저 천국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쌓아나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통화, 하늘나라의 보물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세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초대교회처럼 정말 내세를 믿는 그 교회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이 올 것을 믿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쌓아두면 예수님이 그 창고를 계속 늘려가는 부자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죽으면 못하겠느냐. 이 세상에서 창고는 늘렸지만 하늘나라의 창고는 제로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일수록 하늘나라의 보화로, 하늘나라의 통화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쓸 수 있을 만큼 최소한 내 것만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돈을 내가 얼마만큼 나를 위해 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회는 내세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세를 믿는다고 모든 돈을 우리가 다 그냥 누구 주부이든지 없이 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살펴봤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또 돈은 이상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돈의 어떤 모양도 살펴봤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소유권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이 돈은 선한 돈이 되고 좋은 돈이 됩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악한 돈, 불의한 돈, 만몬이 되어서 오히려 나를 지배하고 나를 소유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의 돈을, 이 땅의 부유를 하늘나라의 통화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행동이고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고 돈에 대한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돈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유혹으로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너무 이 돈의 위력이 강해서 우리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대한 폭풍 앞에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또 돈은 우리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돈이 없으면 안 돼. 네가 어떻게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으려고. 야, 너 그렇게 정직하게 돈 벌면 안 돼. 다 망해. 다 불의하게 돈 버는데 그 정도는 다 누구나 하는 거야.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만몬에게 종노릇 하라고 우리가 그 만몬에게 소유되게 하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로 어떻게 보면 전쟁은 만몬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 여러분 할 때에 주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 주님만 붙든다면 여러분 돈이 절대로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물질의 유혹과 물질의 그 힘 앞에서 굴복하지 마시고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고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선하고 좋은 돈의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